하루 지나 전이어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의미를 또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론에 앞서서 이런 아름다운 영감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관한 예언이신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수는 영적, 육적 회복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 걸쳐서 창세기 3장과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다음 이어서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본문을 다 풀이할 수는 없지만 40장 1절 이하의 문맥의 배경을 보시면 복음과 율법을 보관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의 보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연고로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죄를 짓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복속당하는 그 증거와 결과로 그들은 사탄의 통치국인 이방인에게 포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결과로 죄의 나라인 이교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속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없는 죄의 속박하에서 곤고하고 위로받지 못한 채 그 불순종의 대가 가운데서 치러지는 고난 속에서 울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불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범죄하여 죄 아래 팔려가서 죄의 종인, 죄의 주인인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곤고와 고난과 상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이 이 본문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또한 침례 요한의 기별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영이 풀과 꽃에 불기 때문에 백성이 참으로 풀이요 꽃인데 그들이 다 시들어버렸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다. 간단한 정의는 복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전부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인간의 영화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 때 싹 사그라들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소개합니다. 9절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다시 말해 힘써 복음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그것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도시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가장 강한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큰 통치의 권세와의 복속당한 그들에게 희망이라곤, 벗어날 힘이라곤, 해방의 힘이라곤, 소망이라곤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노예 상태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어떤 분이십니까?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이분을 바라보아라. 이어서 다음 이사야 말씀 본문에 보시면 조금 전 설명하신 것처럼 누가 감히 흑암의 왕 마귀의 속박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폐퇴시켜서 누가 과연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누가 과연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아무도 없다 라고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강하고 전능한 분이시다.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다스릴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흑암의 왕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권세로 인간을 가두어 두을 거, 하나님께 분리시키는 그런 마귀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고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단 사이에, 사단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깃발을 치켜 높이 드실 때 마귀는 금방 물러가 버립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아무리 강한 권세 하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죄에 종된 상태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가 마귀의 종의 상태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리 몸부림치도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누구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운명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전능한 팔이 우리를 위해 다스릴 때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분의 보상이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이 있습니다. 좀 더 다음 문장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얼굴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원수에게는, 악의 권세에게는,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과 마귀에게는 그분께서 강하고 전능한 분으로 임하셔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빼내오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 어떤 분이신가? 오랫동안 사탄의 세력하에서 농락과 당하여서 상하고 터지고 상처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승한 흔적이 없는 우리의 몰골을 원수에게는 강한 사자같이 전쟁에 능한 군사처럼 임하셔서 원수를 추방하신 이후에 우리를 빼내오셔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거듭 말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신 백전 백성의 전능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미가엘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원수를 추방하시고 폐퇴시키시고 원수에게 상처받은 우리를 목자처럼 품에 안으셔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12절 이하에서 마지막 40장 끝을까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휘말리지 못한 연고 속에서 끊임없이 선을 갈망하고 의를 사모하지만 죄의 패배에서 죄 아래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분은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시고 뺨으로 하늘을 재시고 땅에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다시고 작은 저울로 산들을 다시는 분이시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한 통의 물처럼, 먼지 하나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의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어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재미난 생각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갈멜산의 대쟁투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영적 생애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개인의 구주로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임금에게 싸워서 매일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전투는 반대입니다. 850명의 마귀의 진영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엘리야 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엘리야가 팔짱을 낀 채 구경합니다. 오늘 우리 반대의 모습이죠. 마귀가 팔짱을 끼고 우리를 구경하는 모습처럼 지금 반대입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팔짱을 끼고 구경합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온종일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놀립니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외치봐라. 너희 신이, 너희 마귀가 귀가 멀었느냐? 눈이 멀었느냐? 더 크게 외치봐라. 출장 갔느냐? 외출 갔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드디어 지쳐버린 원수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무너진 성벽을, 제단을 보수하고 도랑에 물을 얻고 제물을 올려놓고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짧은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백수, 흥상구정 강도들, 거렁뱅이들, 할 일 없이 논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무식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께 모여들었고 그 당시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하는 소위 재산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형성되어집니까? 라고 비웃었죠. 그 비유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음이 누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짧게 결론을 드리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심각한 노예일지라도, 흠상궂게 생긴 강도일지라도 누룩의 복음이, 진리의 능력이, 누룩의 같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찾고 그분을 진심으로 구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분을 알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궁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은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능한 창조주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했지만 바벨론 통치자의 권세가 행사되어서 그들을 정노해서 그로가 말씀해서 위배되게 하는 유혹이 엄습했을 때 그들은 창조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땅의 왕들을 피하시고 세우시는 분,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 세 친구는 뜨거운 기름 가마를 바라보면서 불을 다스리시고 냉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뜨거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기를 냉기로 시원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라지지 못할 전능한 주님을 새침으로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복음을 선포한 가운데 이 복음의 결과로 탄생될 인물 가운데 한 부류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은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높이 하늘을 바라보아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보아라. 만물로 수요대로 군대를 이끄시고 자신의 능력대로 모두를 이름으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분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구원자가, 우리 친구가, 우리의 조력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피난처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안 돼. 제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참 구원의 복음, 참 진리가 소개되어질 때 때때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표준, 복음의 요구, 구원의 조건, 진리의 순결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변화돼? 그런 탄식이 이사야 40장 27절의 탄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불신과 의심의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땅끝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는 분이신데 왜 낙심하느냐? 왜 의심만 불평하느냐? 누구라도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녀가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범한 다윗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싸워 기증하여 넘어지고 오랫동안 의의를 감화하고 선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패배해버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진한 자들일지라도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일지라도 힘을 더하시느니라. 오직 주를 우르르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며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그러므로 41장 11절은 보라. 내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망가 버리고 너와 다투는 자는 다 멸망하리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32절에. 내가 높이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내가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서 마귀의 권세가, 통치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강하고 전능한 만왕의 왕, 만주의 구주 미가엘, 사단과 싸워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한 우리와 동일한 수준에 오셔서 우리 입장에 서셔서 우리 인간의 같은 성정과 조건을 취하셔서 동일한 조건을 취하시고 한 번도 육체와 사단과 유혹과 시험과 싸워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승리하신 전능한 우리 주님. 그분은 실상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죄의 권세에도 어떤 강한 악의 군대에도 우리가 속박당하겠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수치와 죄 가운데서 울며 부르짖을 때 상처받고 찢겨서 성한 것이 없는 과거의 죄밖에 없는 그분의 일에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는 모두의 죄밖에 없는 우리를 안으시고 씻기시고 기르시고 키우셔서 그분의 튼튼한 살찐 양으로 기르셔서 영혼이 이리에게 늑대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안전한 우리 안에서 영혼이 살게 하는 분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문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본문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 나는 타고난 성벽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100% 멸망할 것이다. 왜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또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 복음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가에 대한 사실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를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인입니다. 노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가마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 마치 아내와 더불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시몬아 내가 아이를 주겠다. 시몬이 웃었습니다. 내 아내가 할머니인데요. 시몬아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은 연고로 다시 말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연고로 그런 뜻입니다.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겠다. 시몬은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베어서 임신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불신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런 복음을, 이런 아름다운 소식,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몇 번에 걸쳐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리비리하거나 나약하거나 어깨를 늘어뜨리거나 어기소치만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향하여서 전호를 펼치고 대호를 펼쳐서 우리의 능력인 주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육체와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경험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구주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